남조선 보도들에 의하면 24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9차 범국민행동이 일제히 전개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체로 전개된 이날의 투쟁에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를 비롯한 전지역에서 70만 2천 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했습니다.